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17일 고베 조선고급학교 교장과 히로시마 조선초중고급학교 교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제1조선고급학교 학생 적극 방문단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